금귀거리, 합천옥전 M4호 무덤 출토, 가야 6세기. 가야의 귀거리는 중심 고리가 매우 가는 것이 특징이며 굵은 고리 귀거리는 출토된 예를 찾기 어렵다. 이 귀거리는 합천옥전 M4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중심 고리가 다른 가야의 귀거리에 비해서 굵은 편이다. 중간 장식은 속이 비어있는 금구슬과 작은 금환으로 정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에는 하트 모양의 날개가 매달려 있다. 그 아래쪽은 두 개의 드림 장식이 있는 산치자 열매 모양으로 3면으로 구성되어 있다. 각 장식은 다시 금구슬과 색임 눈태로 세밀하게 장식하는 등 가야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다. 가야 귀걸이의 일부에서 백제와 신라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귀걸이도 확인된다. 특히 가야 귀걸이의 구조는 일본의 5에서 6세기 때 무덤에서 출토되는 귀걸이와 매우 비슷하여 주목된다. 일본의 귀걸이 제작에 대가야의 기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